One, two, three. 그래 문득 문득 네가 떠오를 때 있어. 내게 있어 가장 찬란했던 시절. 작은 일 하나에 웃고 울고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 믿던 시절. 어느새 시간은 흐르고 흘러 아무리 너를 또 부르고 불러봐도 소용없는 나 이제와 내가 뭘 어쩌겠어. 다 지난 일인가. 웃기고 싶다 보고 싶다 듣고 싶다 너의 손길과 얼굴과 목소리 내 안에 늘 갇혀있던 너의 따뜻한 마음 오늘 정말 느끼고 싶다 또 물어본다 내게 들리도록 내 힘든 하루만 반복된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생각은 하는지 매일 혼자 물어본다 네가 내게 건네줬던 수줍은 쪽지 밤새워 적어 내려갔던 많은 편지 낡은 내 서랍 속에 숨쉬고 있더라고 아직도 그 안에 우리가 있더라고 그때 너무 좋았는데 얼굴만 바라봐도 그때 너무 편했는데 너와 함께 있으면 세상에 치여 살아가다 보니 요즘 그래 문득 문득 네가 떠오를 때 있어 느끼고 싶다 보고 싶다 듣고 싶다 너의 손길과 얼굴과 목소리 재미없는 농담에도 웃어주던 얼굴 밤새워 통화하고 잠이 들려 할 때조차 다시 한번 듣고 싶어지던 너의 목소리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잡고 걷던 그 길 나도 모르게 너와 맞추게 됐던 발걸음 우심고 흘려보냈던 작은 행복조차 지금 내 기억들은